HUBS. 에어 홉스.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과 설렘 가득한 여행의 시작을 함께할 승무원 박예린입니다. 저희 에어홉스를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요즘 들어 아침에 눈을 뜨면 이불을 꼭 덮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다가 너무 더워서 이불을 걷어차곤 했는데 말이죠. 이제 정말 가을이 온 것 같네요. 기분 좋은 바람도 솔솔 불어오는 게 딱 놀기 좋은 날씨입니다. 근데 잠시만요. 가을이 왔다는 건 중간고사도 함께 왔다는 거잖아요. 다시 시험 공부할 생각에 벌써 머리가 어지러질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순 없어요. 중간고사 전 마지막으로 여행 한번 다녀오자고요. 저희 비행기는 한양대학교를 떠나 화려한 도시 속 아련함을 간직하고 있는 홍콩으로 떠나는 HY23편입니다. 저희 비행기 도착 예정 시각은 12시 50분경입니다. 승객 여러분은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홍콩을 향해 이륙하겠습니다. 박재범의 좋아. This goes out. Man, you know who you are. Let's go. Check it. Oh baby, 너무 좋아서 you're driving me crazy. 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아. 나나나나나 이 느낌. 너만 느끼게 할 수 있는 느낌. 난 죽을 때까지 느끼고 싶어. 내 곁에 있어줘. 아낄 수 있어. 아낄 수 있어. 여러분 가시는 길이 심심치 않도록 저희 에어홉스에서 몇 가지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홍콩, 이곳은 저희 부모님의 첫 해외여행지랍니다. 저희 부모님은 결혼하시자마자 IMF가 터지고 저와 오빠를 낳고 난 뒤에는 저희를 키우시느라 두 분이서 여행을 갈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여행을 가도 항상 넷이서 함께 갔죠. 그러다 시간이 흘러 두 남매 모두 대학에 입학을 하고 집을 떠나 자취를 하고 나니 둘만의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오빠가 자취를 시작할 때는 걱정을 엄청 했었는데 제가 자취를 할 때는 살짝 기분이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그렇게 둘만의 시간을 얻게 된 두 분이 함께 떠난 첫 해외여행이 홍콩 여행이랍니다. 여행 다니시면서 중간중간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는데 참 보기 좋더라고요. 구도도 엉망이고 보정도 전혀 안 한 사진이지만 신난 기분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사진 찍어서 애들 보내주자고 하면 어머니가 뭐 이런 걸 찍어 하면서 막상 사진은 열심히 찍는 모습이 다 상상이 되더라고요. 두 분은 맨날 티격태격대면서 꼭 붙어다닌답니다. 어머, 너무 제 얘기만 잔뜩 했나요? 홍콩은 저에겐 조금 특별한 여행지라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네요. 노래 한 곡 듣고 본격적인 여행 이야기 해볼게요. 윤종신의 환생.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내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그대 만난 후로 난 새 사람이 됐어요. 우리 어머니 아침 일찍 깨어나 그대가 권해줬던 음악 틀죠. 뭔지 잘 몰라도 난 그 음악이 좋아요. 제목도 외기 힘든 그 노래. 이제 본격적인 여행 이야기를 해볼게요. 홍콩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심포니 오브 라이트죠. 매일 밤 8시에 펼쳐지는 조명과 사운드쇼는 세계 최대 규모로 기네스북에 등재될 정도로 그 규모가 압도적입니다. 심포니 오브 라이트를 볼 수 있는 곳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저는 침사추위를 가장 추천해요. 저는 물 위에 비춰진 빛들의 일렁거림을 좋아해서 이곳이 제일 기억에 남더라고요. 높은 곳에서 야경을 한눈에 바라보고 싶다면 빅토리아 파크에 올라가서 보는 게 좋아요. 파크 트램이라는 열차를 타고 올라갈 수 있답니다. 가만히 홍콩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으면 화려함 속에 아련함이 묻어있는 것 같아요. 형형색색의 빛들이 반짝거리는 모습은 그저 예쁘다라는 말로는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영화를 통해 스크린 속에서 보던 홍콩과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홍콩이 오버랩되면서 그 이상의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영화를 좋아하는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였답니다. 계속해서 다음 여행지 추천해드릴게요. 밤에는 야경, 낮에는 디즈니랜드를 가야죠. 어마어마한 규모와 짜릿한 어트랙션을 기대하고 가신다면 실망하고 돌아오실 수도 있어요. 다른 나라의 디즈니랜드에 비해서는 조금 작은 규모의 놀이공원입니다. 그런 만큼 하루 안에 다 돌아볼 수 있고 사람도 적어서 여유롭게 돌아다니기 좋아요. 웨이팅도 적고 다양한 캐릭터들과 사진도 찍을 수 있어요. 홍콩만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니 여유로운 디즈니랜드를 즐기고 싶다면 추천드립니다. never really knowing why. I wish I could be the perfect daughter, but I come back to the water no matter how hard I try. Every turn I take, every trail I track, every path I make, every road leads back to the place I know, where I cannot go, where I long to be. See the line where the sky meets the sea, it calls me, and no one knows how far it goes. If the wind in my sail on the sea stays behind me, one day I'll know. Just no telling how far I'll go. I know everybody on this island seems so happy on this island. Everything is by design. I know everybody on this island has a role on this island, so maybe I can roll with mine. I can lead with pride, I can make us strong. I'll be satisfied if I play along, but the voice inside sings a different song. What is wrong with me? See the light as it shines on the sea, it's blinding, but no one knows how deep it goes. And it seems like it's calling out to me, so come find me and let me know what's beyond. 오늘의 경유지. 승객 여러분, 저희 HY23편 비행기는 현재 오늘의 경유지인 한강공원에 착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번 달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뚝섬 한강공원에서 드론 라이트 쇼가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금요일 밤 7시가 되면 드론들이 밤하늘을 수놓으며 반짝거린답니다. 서울 엔타워, 남대문, 반포 무지개 분수 등 서울의 여러 명소들이 드론으로 표현돼요. 단순히 한 장면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애니메이션처럼 움직임이 표현되는 게 정말 신기하죠. 마지막에 서울 마이 소울 문구가 뜨면서 드론쇼가 끝이 납니다. 드론쇼 말고도 다양한 축제들이 한강공원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반포 한강공원에서는 서울라이트 한강 빗섬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비더 라이트를 주제로 한 레이저 아트 전시, VR과 XR 등을 이용한 실감형 미디어 아트 작품과 기술을 소개하는 빗섬 렉처 등을 만나볼 수 있어요. 그리고 10월 14일에는 다양한 사람들과 빛의 띠를 만들며 러닝할 수 있는 한강 라이트런이 진행됩니다. 가을을 맞이해서 다양한 축제들이 한강에서 열리니까 선선한 밤바람을 느끼며 한강으로 가보자고요. 어반자카파의 목요일 밤. 목요일 밤 널 데려갈게 어디든 일주일 중에 네가 제일 지쳐 있을 오늘 Wanna try if you don't mind 둘이서 갈래 어디든 밤을 가득 채울 너와 나 그곳을 향해 향해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고 너와 함께 밤 공기를 느끼고 봐. 지금 데리러 갈게. 집에 가지 말고 있어줘. Baby I'm on my way. Maybe I'll be there by 8. 왜 너가 차빌려야 해. 좋은 음악이 있는 오빠 차가 있잖아. 물론 내일을 찍으러 가야 해. 이런 신랑이 할 시간에 조금이라도 널 봐야 해. 난 호흡이 달리는 목요일 밤 널 생각하면서 달려가나. Come on 목요일 밤 널 데려갈게. 어디든 일주일 중에 네가 제일 지쳐 있을 너네. Wanna drive if you don't mind. 둘이서 갈래 어디든. 밤을 가득 채울 너와 나 그곳을 향해 향해. Wherever you are. Yeah, yeah. Baby 어디든 데려다 줄게. 건반처럼 가로등을 가로지르며 너의 하루를 들으며. 그랬어 그러면서 너를 괴롭혔던 바깥 세상의 밤 공기를 메우며. 창밖에 내던진 음악처럼 한강엔 별과 달이 시간과 똑같이 흐르고 있어. Baby yeah. 우린 느낄 수 있어 yeah. 둘이서 앞으로 너만은 묻고 이래 도착할 거란 걸. 평범한 목요일 밤 널 데려갈게 어디든. Oh. Yeah. Wherever you want 어디가 됐건. Wherever you want 그 멋이 됐건. Let's go let's go. Wanna try if you don't mind. 둘이서 갈래 어디든. Yeah. Yeah. Wherever you want, wherever we want, wherever I want, wherever we want, we're going to. Yeah. 바람을 떠넘기게 창문을 yeah. 활짝 열어줘. 아무 말 필요 없어 그냥 나. 쉼표. 우리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다 보면 가끔은 쉼표를 찍어야 할 때가 있어요. 지금까지 달려오느라 숨이 벅차오를 때, 나중을 위해서 지금은 잠깐 쉬었다 가는 거죠. 내가 짊어지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떠나봅시다. 때로는 꼭 엄청난 걸 하지 않는 여행도 괜찮아요. 많은 관광지를 둘러보고 바쁜 것도 좋지만 그저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내가 하는 일들은 결국 다 나 자신을 위한 것들이니까 나를 위해 잠깐 쉬어도 괜찮아요. 잠깐의 쉼표가 우리를 더 씩씩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20살 때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나에게 벅차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은 어리고 여려서 감당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겨우 20살인데 조금은 어려도 되잖아요. 그래서 도망치듯 떠난 적이 있어요. 멀리 간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떠나 있던 것도 아니지만 돌아올 때 발걸음이 꽤나 가벼웠습니다. 해결된 것도 없고 앞으로 할 일이 산더미지만 다시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때로는 나의 힘듦을 인정하지 않고 억지로 버티는 것보다는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더 씩씩하게 돌아올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너의 얼굴 위에 빛이 스며들 때까지 가보자. 지금 나랑 도망가자. 처음 들었을 때 울컥했답니다. 선우정아의 도망가자라는 노래예요. 도망가자 어디든 가야 할 곳만 같아. 넌 금방이라도 울 것 같아. 괜찮아 우리 가자.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대신 가볍게 짐을 챙기자. 실컷 웃고 다시 돌아오자. 거기서는 우리 아무 생각 말자. 너랑 있을게. 이렇게 손 내밀면 내가 잡을게. 있을까 두려울게. 어디를 간다 해도 우린 서로를 꼭 붙잡고 있으니 너라서. 살 멀리 안 가도 괜찮을 거야 너와 함께라면 난 다 좋아 너의 맘이 변할 수 있는 곳 그게 어디든지 얘기해줘 너랑 있을게 이렇게 손 내밀며 아아 승객 여러분 저희 HY23편 비행기 지금 홍콩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두고 내리시는 물건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니 이제 슬슬 시험 공부를 할 때가 됐네요. 저희 에어업스도 시험 기간이라 2주 동안 결항을 한답니다. 열심히 시험 공부하시고 웃는 얼굴로 11월의 첫날에 다시 만나요. 결항하는 동안 비행기 정비도 하고 기내 청소도 깨끗하게 해놓고 있을게요. 그러니 잊지 말고 꼭 에어업스를 찾아와 주세요. 오늘도 저희 에어업스를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즐겁고 설레는 비행을 함께한 기장 한태주, 승무원 박예린, 그리고 관제탑에서 저희의 비행을 도와준 문희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UBS